역사적인 6.15 풍남 공동선언 발표 열여섯 돌째 즈음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집회가, 방글라데시에서는 영화 감상회와 사진 전시회가 12일과 13일에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조국 통일 3대 훈장 기념탑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